지나간 기억이 내게 다가오면 너의 모습보다 목소리가 먼저 들려 너에게 하고 싶은 말들로 길을 나서면 애타는 마음이 달려나간다 나의 열 걸음보다 너의 한 걸음이 외롭게 다가오는데 때론 내게 달려오지 못하고 더딘 발걸음 마음에서 소리내는데 나 어떡하니 나 어떡하니 나 약속 없이 만나지는 마음인걸 기쁠 때도 나 슬플 때도 단 한 걸음이면 내 심장은 내게 머무는 것을 싶은 말들로 길을 나서면 애타는 마음이 달려나간다 나의 열 걸음보다 너의 한 걸음이